저는 여기서도 떠들어댔던 그 후회로 이미 10대째로 씹혀왔던 그 후회로 그리고 내가 왜 또 지금 너와 친구하면 나를 또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 이곳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남들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래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니 나는 고년이 들은 잔소리들 없기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숨이 막혀와 호소하는 학생 그 위에 굴림하면서 수업이 재미없다며 잠을 자는 학생 그 위에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선생 이젠 취직은 더 따라라 대학 가려면 그래라 가기 싫어도 그래라 학생은 쓸데없이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따위로 할 거면 학교에도 나오지 말아라 취직은 싸러 대학 가려면 그렇게 살아 쓸데없어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그렇게 쓸데없어 그런 말 하는 데들은 하늘에 우러러 한점 부끄러운 것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21st century 그런데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게 펀키니는 기본이 Your responsibility, let it rest, 찾을 바래 여기 따라 보래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서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생각해봐 학교의 주인은 학생임에도 학생들의 의도는 모두 매도 당하는 이건 주객들도 분만져도 붉은 나무 서거울 속 내 모습은 완전히 외쳐도 까는 건 나 참아보려 애써도 참을 수가 없는 졸려 학교치기 있으니 그것은 나 말이야 지금 우리 청소년 머리도 차기를 집어나는 명령 그 다음 명령을 왜 내려 그게 우리 성격을 울려 담배를 안 피어 그런다고 술을 안 마셔 그렇게 깨면 한 번에 한 병 그때마다 보이는 장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병 참 변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변하지 않은 교육 그 안에 나는 가지 너희는 둘이 싸요 이제는 그만 자유를 찾아주지 멈춰주지 그리고 놓아줄 기회는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는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는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는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는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는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는 배우나 무얼 배우려고 나 내 곁에 친구들은 밟으려 이곳 태우나 학교에는 배우나 무얼 가르치려나 억압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려 이곳 태우나 짜증나 미치겠네.